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 중에 순서가 되었나이다. 주께서 저희들의 지성을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언어에 담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모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강조하십니다. 그 방식이 오늘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은 세속적으로 드리지 말고 신령하게, 건성으로 드리지 말고 진심으로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해석이고 성경의 이 번역은 전적으로 틀린 번역입니다. 히라바 성경에는 이 부분이 그 영과 그 진리 안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속에서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이 예배의 본질적 요소 중 한 가지만을 가지고 오늘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는 이교도들이 드리는 것처럼 열정에 들떠서 드리는 그런 종류의 예배일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차가운 지식이 전달되는 그런 종류의 강의실 같은 예배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한 날 한 장소에 모두 모아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게 하심으로써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배의 본질적 요소인 진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 진리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도 희미하게 남아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미한 흔적일 뿐 그것 자체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왜 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으며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진리의 흔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진리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들을 한 곳에 인간의 언어의 형태로 모아 우리에게 전달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의 참 빛을 받음으로써 또한 모든 만물 가운데 희미하게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들도 발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예배 속에서 참된 진리의 요소가 빠진다면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할지라도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의 진리이고 따라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이 성경 진리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선포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자체가 명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 구원의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아무런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사도들은 모두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신약 교회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마음의 근심과 염려에 가득 쌓여 있던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배의 시간 바로 이렇게 성경 진리의 말씀을 목회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그 모든 기술을 가지고 해석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며 이 진리의 전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과 만나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탁월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구들을 이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탁월한 식견도 필요합니다.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루고 작은 적은 수고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 교회의 경영에 대한 생각들도 탁월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같이 교회가 복잡한 시대 속에 놓여 있을 때에는 이 세상의 정세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지만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양한 봉사와 섬김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사역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역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온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잘 양육하고 돌보는 그러한 목양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실로 많은 재능들을 요구합니다. 교회의 경영은 물론 금융, 토지, 부동산, 건축, 디자인, 설계, 미학, 미술, 음악, 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 없으니 목회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을 골고루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목회자가 한 가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며 그 한 가지를 잘 하고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못한다고 해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그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지성으로 헌신하며 열심히 그 진리를 탐구하고 또 발견하려고 애쓰고 발견한 그 진리는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자신의 삶이 그 진리와 합치하도록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의 부족을 철저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보낸 일주일이 있기에 주일날 하루에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 대한 증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그 일에 헌신하도록 전심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무엇에 방해받지 않고 그 진리를 발견하고 탐구하고 지성을 헌신하는 그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고 그의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이 다른 산란한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방해받지 않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또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일로 마음을 분유하게 하고 가치도 없는 일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 번뇌케 하는 그 모든 것은 자기가 먹을 우물물에 쓰레기를 붓는 것과 똑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겸손해서 하는 이야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겸손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저 깊은 탄광 갱도에 내려가 친구도 없이 작은 등불 하나 벽에 걸고 괭이질을 하면서 석탄을 캐와야 한 주일을 내가 살 수 있고 성도들을 따뜻하게 덮일 수 있는 연료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게 목회자고 그게 저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 이 설교를 하면 교인이 얼마나 늘어날까? 요즘 사고방식을 가진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기뻐할까? 그리고 이런 설교가 나의 목회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은 설교하는 동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수에 사무친 불이 있기에 그것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는 내적인 신적인 강제력에 의해서 그것을 말해야만 하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죠. 그런데 오늘날의 형편을 보십시오. 이미 이런 진리들이 아주 심각한 어조로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것들을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아침마당에서도 늘 들을 수 있는 세상 사는 따뜻한 이야기들, 오프라 윈프리 쇼 같은 데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인생의 이치들, 그리고 뭉클한 감동,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영혼의 변화가 아닙니다. 영혼의 변화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인간의 인리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 있는 세상 사는 이치에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일은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을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면 아마도 아침형 인간은 낮에는 늦잠을 자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야밤형 인간보다 더 좋은 인간일지는 모릅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야밤형 인간이 아침형 인간으로 변할 수도 있고 아침형 인간이 야밤형 인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닌 일리를 가르침으로써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 한번 잘 살아보는 거야 하고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가슴이 설레는 그 일은 꼭 진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아침형 인간에서 야밤형 인간으로, 야밤형 인간에서 새벽형 인간으로 아무리 많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깊게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 코박고 살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망하며 살게 해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교회의 예배는 이렇게 야밤형 인간을 새벽형 인간으로, 새벽형 인간을 아침형 인간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는 데에 예배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표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전에 자기가 이 모든 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 거기에서 비롯되는 삶 전체의 방향의 전환, 이것을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한 2, 3년 전에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뭐 열심히 쓰진 않았고 한 두 달 설렁설렁 썼어요. 설렁설렁 쓴 책은 많이 팔리고 피말리며 쓴 책은 안 팔리죠. 이 책이 피말리면서 2년 썼는데 수고비도 안 나왔어요. 자료 구한 비용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을 만든 출판사에 있는 직원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자기 친구에게 선물을 했어요. 친구가 이 책을 읽었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했어요. 야, 우리 가족들 내 말 들어봐.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못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 그 예배를 가리켜서 이 책의 저자는 배교에 가까운 예배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난 이유를 하는 이 책에서 다 발견했어. 자, 우리 가족들 모두 한번 읽어봐. 가족들 다 읽혔어. 그리고 이제는 잘못된 자기들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깊이 반성했어요. 우선 토요일이면 밤늦게까지 테레비 보고 먹고 떠들던 태도를 버리고 일찌감치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 번도 예배 위에서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가정예배 드리면서 계속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헌금도 꼭 교회 가서 헌금 시간에 주머니 뒤졌는데 저녁, 토요일 저녁 때 다 준비해서 애들까지 다 헌금을 성경책에 꽂아줬어요. 11시 5분 전이 교회 도착 시간이었는데 20분 앞당겼어요. 그래서 11시 20분 전에 도착하고 15분 전에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조용히 은혜 받기 위해서 마음을 추스르고 기도를 했음. 정성을 다해서 6개월을 그렇게 예배를 위해 헌신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왜 대답을 못하니?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비겁한 사람이야. 자,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정성껏 예배의 감격에 빠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난 후에 책을 준 친구를 만나서 고백을 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감격이 있는 예배의 바다에 빠지기 위해서 벼랑 끝에서 신발까지 벗었는데 아무도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만약에 예배 속에 항상 진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면 그 사람의 그러한 6개월간의 노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었을 거예요. 그들은 모든 준비를 다 했지만 그 예배 시간에 진리의 말씀이 울려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격이 있는 예배의 바다에 빠지기 위해 절벽 꼭대기에서 신발까지 모든 식구가 벗었지만 누구도 그들을 밀어서 빠뜨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마지막 고백이 예배의 감격에는 혼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위치는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각각이어도 통일된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그 진리에 의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일된 진리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삶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믿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고 또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해서 아무 통일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살이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첫 번째 선결 조건이 그 예배 시간에 참되고 순수한 진리가 울려 퍼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진리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는 일리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아주 순수하게 자기 자신이 그 진리에 붙잡혀서 선포해 주는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한 3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있는데 열렬한 찬양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됐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은 스피커가 우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그런 스피커에다가 고성능 앰프를 걸고 부채질하지 마세요. 고성능 앰프를 걸고 그냥 두들겨가지고 스피커가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면서 찬양을 부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목소리는 제가 좀 조용조용합니까? 그러니까 들리지를 않는 거야. 그것도 잘못됐는데 양쪽에 환풍기가 나사가 빠져서 덜덜거리고 돌아가는데 언제 청소를 했는지 기름 먼지가 새까맣게 낀 환풍기가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 그날 내가 그 자리에서 설교하기 전까지는 이 모든 시설의 문제들이 한 번도 그 교회에서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교인이 3천 명 모이는데 그거 갈 돈이 없겠습니까? 왜 문제가 안 됐을까요? 예배 속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더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방해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설교 시간에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방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 속에 진리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때에 교회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말은 예배 안내대에 쭉 꽂혀있는 성경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의 마음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는 큰 변화의 역사,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들은 지성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모든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형언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이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은혜예요. 만약에 이런 이해라고 하는 기능을 부인하고 영적인 역사를 말하면 그것은 이교적인 영적인 역사와 맞닿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차이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날 이야기하는 종교다원자의 주의자들이 온 땅에 가득한 영성과 더불어 그 신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 확실하고 분명한 당신의 관한 지식을 언어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임한 은혜는 신뢰하기 어려운 은혜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는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는 탁월한 신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은 인간의 이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를 드릴 때 이 인식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지성의 집중된 헌신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숨을 거두면서도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유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성에 집중이 없는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느니라.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왔으나 졸음으로 가득 찬 이 두뇌, 그리고 들리는 소리가 있을 뿐 그 들리는 언어의 의미를 채집하고 구성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지성의 나태함, 무엇도 그것을 이해하고 올바로 깨달으려는 끈질긴 정신적 헌신이 없는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못 만납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신뢰하지 마세요. 절대 말씀이 그에게 심겨진 사람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없어요. 펑펑 울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안 만나도 울 수 있습니다. 불 끄고 나에게 10분만 주면 성경 말씀 아닌 것 가지고 나 여러분 다 울게 만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10분만 시간을 주면 성경 말씀 하나도 말 안 하고 여러분 울릴 수 있어요. 성령 역사 안 해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요. 새벽 기도 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났는데 교인 하나가 막 한없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속으로 야 오늘 내 설교를 듣고 엄청 은혜를 받았구나. 그리고 뒤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자매 기도 끝나기를 기다려서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많이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 눈물을 닦으면서 아니요. 그래서 왜 그래? 기도를 하는데 시집살이가 하도 서러워서 그렇게 울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지긋지긋한 시집살이의 고통이 전해진 겁니까? 거기 성령 없어요. 그래도 그런 일은 가능한 거예요.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듯이 예배 중에 일어난 모든 격렬한 감정의 변화도 항상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쇠락한 정신과 선명한 지성으로 선포되는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지적인 갈망이에요. 이것이 없는 예배는 거만한 예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없는 예배는 비록 그 사람이 침묵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성도의 의무야. 집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흔들리는 컵에다가 물을 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담기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가 나와 어떤 좋은 관계에 있든지 그리고 그가 어떤 현란한 간증을 해서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든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의 모든 은혜는 신뢰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은 드러내 보여주게 마련이에요. 우린 초등학교 다닐 때 웃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무엇인가 너를 가르치고 그리고 너에게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시려고 한다면 그 가르침을 주실 때 웃어른의 눈동자를 쳐다보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른에게 혼이 난다면 그래서 꾸지람을 들을 때에는 두 번째 단추를 쳐다보라고 배웠어요. 하나, 둘, 두 번째 단추. 요즘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여기 이 우리 교회는 조금 나아요. 근데 정말 예배 시간에 설교하러 올라가면 민방위 교육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주는 교회들이 많아요. 민방위 교육장 가봤어요? 자매들은 가본 적이 없지? 응? 형제들은 아마 가봤을 거야, 그치? 가면 제일 먼저 강사 앞에는 아무도 안 앉아. 폭탄 맞은 것처럼. 그리고 구석에 어두운 데 앉으려고 하고 일간 스포츠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내밀고 엉덩이를 앞으로 쭉 빼고 다리를 꼬고 그리고 신문을 얼굴에 덮는 거죠. 목표는 끝나고 참석증 내고 가는 거예요. 훌륭한 강사는 좋은 내용을 거기서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빨리 끝내주는 사람.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부산스러워요? 아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 드라마를 보다가도 애들이 들락날락하고 냉장고 문을 열고 닫으면은 엄마들이 뭐라 그래? 야, 정신 산란하다. 도대체 하나도 못, 텔레비전 보자.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 사는 얘기 뻔한 드라마를 보면서도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산란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진리야. 그거를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도 깨달을 수 있다면은 그 거짓말이라 이게. 고도의 정신에 집중이 필요한 이유는 평소에 이 머리통이 진리를 항상 생각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올 때 그것은 누구에게나 낯설은 거예요. 아주 탁월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 집중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이게. 그게 의무예요. 그리고 그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많이 이야기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딴청을 부리는 것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엿먹이는 거죠. 깔보는 거죠. 개소리 또 떠들어봐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누군가가 별로 감동도 안 주면서 이야기를 길게 교훈적으로 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또 설교 시작이구나. 그잖아요. 너 지금 설교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러면 한판 붙을 각오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5년 됐나? 부부가 예배를 드리러 우리 교회를 찾았어요. 부인은 막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은데 남편은 별로 은혜는 못 받고 시컷 졸다가 갔어요. 본인은 은혜가 안 됐기 때문에 졸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졸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다고 말을 하죠. 누가 맞는지는 하늘 가보면 알지. 집에 돌아오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빠, 열린교회 갔었어? 어땠어? 아, 모르겠다. 설교는 오지게 길고 야. 아우, 졸려와서 죽을 뻔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래 아빠? 내가 한번 가서 확인하고 올게. 그리고 오후 예배에 나왔어요. 얘가 딱 앉아서 정신을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얘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얘가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아빠를 만나고 말했어요. 아빠,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왔거든. 방황하지 말고 빨리 가서 등록해. 이 아빠가, 그리고 얘는 외국으로 갔어요. 방학 동안에. 그랬더니 아빠가 너무 자존심이 상. 제가 들었대는데 난 왜 안 들릴까? 그리고 다시 와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대답하기가 이제 겁이 나지.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한 달 후에 얘가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빠, 교회 어떻게 해서 등록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눈가에 이슬이 맺히더래요. 아빠, 너무 잘했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청년부 지도자였을 때 일이었어요. 자매 하나가 딱 가운데 앉아서 얼굴도 예쁘게 생긴 자매가 딱 이렇게 앉았는데 석고상 같아. 움직이지 않아. 집중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 지나가는데 어느 날 막 예배 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울고. 근데 대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도 하다못해 그 휴지라도 한 장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늘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안 가지고 다니거든. 그럼 막 대책 없이, 예. 근데 다 그 진짜 망가지는 거죠, 얼굴이. 어쨌든 그래서 이거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몇 달 지난 다음에 같이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 자매가 가운데 딱 이러고 앉아서 딱 집중하는 이것이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이게.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싫더라는 거예요. 내 죄라고는 못생긴 것밖에 없는데, 그게 뭐 그렇게 비난을 받을 만한 죄냐. 왜 이렇게 싫었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날 오래간만에 청년부에 가보니까 옛날 분위기가 아니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말소리도 싫고 손짓하는 것도 싫고 하여튼 인간 자체가 죽어도 싫더라 이거야. 복수를 하고 싶었대. 근데 뭐 아무래도 자기가 자매고 뭐 그 교역자한테 뭘 복수하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째려보기로 했대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예배 시간에 얼마나 기분 나쁠까. 그리고 착장 잘 보이는데 딱 앉아서 이 인간 착 이렇게 째려보는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저렇게하고 있을까. 이게 동상이몽이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난 또 그 자매하고 눈을 맞추면서 열심히 설교를 했어. 한 주, 두 주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이 긴장이 풀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면서 나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꺼이 용서를 해줄 뿐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이 나한테 그렇게 용서받기를 바란다. 그래서 정말 놀랍지 않아. 와르르 무너진. 뭐 이런 간증은 너무너무 많아. 정말 그런 거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난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바로 그때 사역하던 때였어요. 어느 날 예배 시간인데 자매 하나가 새로 나왔어요. 뭐 막 들어오라고 잡아 끌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마 순순히 전도한 게 아니라 속여서 전도한 것 같아요. 그지 주 일요일이니까 좀 만나자 그러고 이제 싹 잡아 끌고 교회로 이제 데리고 온 거죠. 앞자리에 맨 앞자리에 탁 앉았어요. 그때 방도 조금해서 뭐 한 50명 예배 드릴 때네요. 뭐 설교자 거의 이렇게 가깝죠. 그 자매가 고개를 똑바로 들고 나를 쳐다보는데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때가 주기도문 설교를 하든 시작하던 날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한 40분, 50분 정도 설교했나 그런데 똑바로 쳐다보더니 설교가 반쯤 진행되었는데 그 큰 눈에서 눈물이 화장이 지워지도록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어요. 화장이 지워지도록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은혜 생활을 많이 하는 자매가 친구를 따라서 우리 교회 방문한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뭐냐면 불교 신자였어요. 20년을 넘게 엄마 아빠 따라서 1년이면 몇 번씩 절에 다닌 자매. 교회는 와봤냐 하니까 그날이 처음이었대요. 머리털 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이신 거예요. 크리스찬이 됐어요. 우리 교회 한참 다니다가 시작했죠. 쌍둥이 났어요. 여러분도 원하면 회심을 해요. 근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지성의 집중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성의 집중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들음에서 나는 것. 그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해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역사하게 하셔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던 것이 그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예배당에 앉아서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는 것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사람이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진리가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고 그 진리가 성도들의 지성 속에 이해될 때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회심을 경험한 사이비 회심 말고 참다운 회심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가 어떤 이유로 교회에 왔든지 강력한 회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예배에 있어서 자기의 지성을 집중한 시점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졸고 마음이 헛간 생각으로 가득 차고 지루함과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그런 따분함 속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나올 때에는 가장 좋은 몸의 상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명화극장 보고 그러면 토요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 주일을 범하는 거예요. 또 몸을 쉬고 가장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 사람은 바로 예배 속에서 그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목회자를 위한 가장 훌륭한 섬김은 최상의 청취자가 되는 것이에요. 좋은 선물, 그런 것들은 약간의 위로를 주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깊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는 그것은 목회자에게 무한한 격려를 주는 것이에요. 성도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설교자를 격려하시는 것이죠. 14년 동안 열린교회를 목회해오면서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다 못할 수많은 간증들을 가졌어요. 인생의 문제는 많지만 대답은 많지 않고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올바르게만 인생을 산 사람도 아니고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주님을 만나고 이교에 빠져있던 사람도 주님을 만나고 이단에 속해서 깊이 빠져 허우적대던 사람도 주님을 만났어요. 공통점은 그들의 모든 지성 안에서 이해된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마음속에 성경을 알고 싶다. 나는 정말 성경의 진리를 잘 몰라. 이 마음이 이 가슴 속에서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어떻게 그걸 말로 형언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계명된 빛을 우리의 마음에 받게 될 때 그 찬란한 진리의 빛과 함께 다가오는 수많은 빛깔의 하나님의 성품들 그리고 나의 지성 안에 장렬하는 신비로운 빛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찬란한 자비, 긍휼, 오래 참으심 그분의 의롭고 거룩한 성품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 신비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경험. 그는 우리로 하여금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도 하늘을 향해 살게 만드는 생명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 기타 플라스틱 줄로 만들죠. 그죠? 검은 거의 줄은 명주실로 만들어요. 그렇죠. 바이올린의 줄은 금속으로 만들어요. 그것들을 아프게 뜯거나 때릴 때 현묘한 가락이 그 소리 통해서 울려 퍼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확 부어지게 될 때 일주일 동안 만나는 시련과 고난은 예수의 향기를 날리게 하고 하늘의 메아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배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에 참된 의미인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간절히 우리의 예배의 삶을, 예배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조국교회에 이런 강한 진리의 은혜가 예배당마다 가득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심령을 주님이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빛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